사랑해 내 인생이 닿을 때까지 고마워 내 곁에서 머물러줘서 오 사랑하는 사람아 오 고마운 내 사람아 언제나 그대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이란 건 늘 곁에 있을 때 소중한 걸 모르나 봐요 숨쉬는 것보다 그대가 내게 필요하단 걸 사랑해 내 인생이 닿을 때까지 고마워 내 곁에서 머물러줘서 힘들 때 무엇보다 힘이 되네요 이제 알아요 그대가 없다면 내 인생 의미 없다는 것을 사랑해 내 인생이 다할 때까지 고마워 내 곁에서 머물러줘서 오 사랑하는 사람아 오 고마운 내 사람아 언제나 그대만을 사랑하리라 나 그대에게 맹세할게요 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해요 잘해주지 못해서 오 사랑하는 사람아 오 고마운 내 사람아 언제나 그대만을 지켜드리리